일부를 무사히 마쳤어요. 네. 뭐 아직 뭐 전혀 이제 실팅 세팅도 안 된 상황에서 강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DSN 시사 라이브의 1부 뉴스 브리핑이 끝났고 2부 시정 잡담.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아 인사부터 해야지. 난 아까 인사했잖아. 다시 정식으로. 안녕하십니까 리버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골방의 현자 이거 안 해? 이제 아니 골방이라고 하니까 좀 그래. 랜선의 현자야. 랜선의 현자로. 오케이. 좀 더 멋있게 하려면 그 공각기동대처럼 넷도. 네트. 네트의 현자. 아 네트의 현자. 그럼 배구 선수 같잖아. 자, 그럼 여기. 마사오예요. 품번 인사하면서 너는 하루에 하나씩 품번을 던져. 아 그래? 그래야 돼? ABP 238. 예, 됐습니다. 저는 물뚝심송이고요.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했는데 아직 처음이라 어수선합니다. 자, 이제 2부 시정잡담의 컨셉은 원래 그 선술집에서 이렇게 드럼통 판때기 깔고 곱창이라도 구워가며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점점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아니면은 어디 야유회 가서 돗자리 펴고 앉아가지고 술 먹는 뭐 이러면 지금도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거 빼고 족발 시켜줘. 족발하고 맥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술 먹으면서 합시다. 술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무슨 아 특정 이렇게 뭐 다양한 뉴스 브리핑처럼 지난주에 뭐 현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팝니다. 한 가지 하는 거죠. 그렇죠. 한 회에 한 회 하나 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고 우리는 그냥 셋이 술자리에서 그냥 터는 거지. 그렇지 터는 거지. 예. 탈탈 터는 거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 내 그 채팅창을 보면서 시대 정신인 소통도 잠깐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끼리 뭐 특히 이 형이 문제겠지만 뭐 비속어를 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깽판을 놓는다든가 술자리에서 있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아 그리고 지난번에 뭐 아, 그거 왔죠. 저희 거창. 거창. 예, 그 저희가 그러니까 살짝 경솔한 발언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AS 타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래 제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아니요. 나보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까먹어갖고. 그 거창 교도소 사건. 아 거창 교도소. 네. 그거를 그 교도소 사건이 흔한 그 님비 문제,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기주의 뭐 이런 거를 그냥 너무 쉽게 표현을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아주 길고 진지하고 구체적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특히 랜선의 현자 그 리버럴님이 약간 경솔한 발언을 하신 것에선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우린 그런 거 잘하지. 예, 예. 뭐 우리 그냥 뭐. 사과할 때 팍팍 하는 거지. 그래. 예.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취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뒤질만한 건이라면은 한 방송의 아이템을 잡아서 방송을 해드릴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그 예. 당시 그 얘기 나왔을 때는 나는 별말 안 했지. 내가 뭐라고 했나? 너도 같이 부안해동 했잖아. 아, 내가 부안해동 했다고? 셋 다 부안해동 했어. 그래? 그래 그러면서. 아니 나는 그 거창 위대한 거창 시민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전적 의미에서의 님비 현상의 그런 포함된 사람들 같이 묻어갔잖아. 사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사례를 거기를 듣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그 관련 온갖 막 비리가 막 발생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힘들게 싸우시는 분들을 저희가 속상하게 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아직 그러니까 이쪽 주장이 있고 뭐 언론에서 이렇게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뭐 진짜 취재를 하든지 그래서 뭔가 팩트를 알고 손에 쥐어야 얘기를 할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확실한 자신감이 생기면. 나는 그때 부안해동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나는 내 기억에도 없고 별말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유보하겠어요. 야. NLPD 얘기하시는 분 그 얘기하는데 정의당 할 때 한번 좀 깔릴 있으면 한번 까보겠습니다. 예. 금방 나올 겁니다. 금방.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저희가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털어보겠다 얘기한 그 리스트 작성됐고 하나씩 하나씩 다 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이제 그 리스트 까먹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 아, 올려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더 빨리 할 수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때 그리고 뭐. 오늘까지는 아직은 총선. 내가 형들 그 이제 이거 다루자 이런 명단들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이거는 야 이 사회에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주제다 이게 아니라 야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건 야 욕 먹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딱 좋은 주제다. 마사오 그러지 마. 나중에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오늘 왜 모였죠? 총선 결과.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지. 아, 나는 그래서 기쁨 여운이 아직도 가고 있어? 아, 그런 건 없는데. 아니, 일단 새누리당이 뭐 180석 이상 이렇게 완전 석권할 줄 알았던 공포감에서 벗어났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국민의당의 이 약진한 그 짜증이 덮여.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 만약에 뭐 4강에 들었다. 뭐 그때 그 기분을 한 그 즐거움이 한 며칠 갔어. 그건 일주일 갔지. 일주일 더 갔지. 아니 진짜 열광스러운 거는 일주일 갔고 뭐 한 달 지나도 그때 그 영상 뭐 TV에서 막 해주고 하면은 그냥 짜릿짜릿하고 또 술 먹고 그렇죠. 또 좋아서 술 먹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야권 지지자들이 계시겠지만 뭐 더민주 지지자나 국민의당 지지자나 뭐 정의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선거가 아니지 않은가? 그러니까 공통 분모는 새누리당이 참패한 거야. 이건 좋아. 근데 이긴 사람은 없어. 이긴 사람은 국민의당이지. 아니야, 이긴 사람은 유권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런 레토릭 또 치고 그래야 좀 품위가 생기는 거야. 진짜 갑자기 소름이 확. 근데 우리한테 없는 거야, 저거는. 그래? 저걸 배워야 돼, 저런 면을. 아, 그래서 우리가 물뚝심송 채널에서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거지. 물뚝심송과 아이들인 이유가 뭐야. 우리는 저런 멘트를 못 쳐. 아, 저런 멘트를 치는 사람만이 그 센터를 반판을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자, 한번 그 스승님은 유권자래. 맞지? 네,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유권자가 승리한 거지. 어딜 국민의당이. 자, 이제 그거 한번 봅시다. 총선 결과를 봤더니 일단 저거 아까 일부 하면서 얘기 나왔던 거예요. 일부든 뭐 이 코너가 잠깐 있었지. 내가 제일 사람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여당이 항상 과반 먹는 거 아니다. 여당이 과반을 못 먹을 때가 훨씬 많았다. 우리 역사에 이거. 근데 하필이면 18대 19대 두 번 8년 동안이나 여당이 과반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은 여당이 의례의 과반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그러니까 옛날에 3당 합당 했을 때 국민회의 어? 데이터가 있어 데이터가. 나는 데이터 없어도 얘기하잖아. 13대. 그러니까 그때. 13대가 1988년, 그러니까 87년 개헌 끝나고 바로 투표했을 때. 그때 여소야 돼. 그때 민정당이 노태우 민정당이 이제 최대 1당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 돼. 그때 몇 석이었지? 민주당이 두 개. 그때 민정당이 125석밖에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125석에서 그때 299석. 이구구에서. 이구구에서 125석이면 지금 새누리당하고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입법 그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3당 합당한 거 아니야. 사실 92년도에 민주당 시절인데 그때도 여소야 돼서 149석 그러니까. 턱걸이 했다고. 그때는 3당 합당했을 때는 그 의석이 몇 석이었어? 그 3당 합당 그 다음 사실 3당 합당이 확실하게 위력을 발휘한 그 다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역시 299 중에 139밖에 못 먹었어. 3당 아니 3당 합당이 90년도에 했잖아. 아 그러니까 3당 합당은 먼저 있던 당들을 갖다 뭉쳐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한 280, 290석 뭐 이렇게 돼. 아니 그렇게까지 안 됐지. 한 200, 190석 뭐 이렇게 180석 그러니까 200석 가까이 됐는데 바로 선거에 돌입하면서 의석이 또 쫙 줄었다고. 니들이 3당 합당을 해 누구 맘대로 막 이러면서 깎아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3당 합당을 하고도 과반을 못 했다고. 수도권에서. 어 뭐 다. 아니 아니까 수도권에서 심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15대 때 96년 96년 해봐야 299 중에 139석밖에 안 돼. 또 이것도 여섯 가지 했다고. 그 다음에 2000년, 2000년 이제 한나라당 시절이 한나라당 그저 DJ 정부, DJ 때, 어, 국민 정부 그때 시절에 그때도 그때 이제 그 의석 제도가 바뀌면서 273석으로 줄었다고. 근데 거기서 273 중에서 133밖에 못 먹었어. 또 과반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5대 5로 균형을 어느 정도 쭉 맞춰줘. 그러니까 뭐. 유권자가 항상 선거 때 보면은 누가 뭐 왕창 이긴다, 왕창 이긴다 막 다 그러는데. 결국은 반반 맞춘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DJ 정부 때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는 2004년 탄도리들이 하면서 그때 과반 탄도리가 뭐야? 탄도리가 너무 진영적인 언어 아니고 아니 그냥 그때 보고 탄핵의 여파로 탄도리라고 그때 뭐 다들 표현을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유감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유감 있잖아. 유감 있어 보이는데. 아니. NL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 난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좋아해요. 난 모두 다 사랑할래. 모두 사랑하겠다. 뭘 사랑해. 그때는 탄핵의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잡았지. 다시 299석이 됐고 그중에 152석에서 그때도 뭐 180개 먹네 190개 먹네 그러다가 막판에 쭉 내려간 게 결국은 또 균형을 맞추더라. 아니 그러니까 내가 늘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 있잖아. 총선 다음 날 항상 신문에서는 이거는 거의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미리 뽑아놓고 그냥 붙여도 그 오보가 아닌 게 유권자들의 절묘한 선택. 뭐 황금 분할. 누구에게 확 몰아주지 않는 어쩌고 이거는 그냥 뭐 역사에 나 그러면서 메이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현명한 유권자들의 승리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형 이거 쭉 얘기할 때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언론에서 많은 그 기자들도 그렇고 그 항상 이 형도 지금 그랬지만 과거 데이터들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떤 큰 흐름에서는 뭐 그게 맞을 수는 있겠지만 디테일한 모기가 쫓아오는 방송이네. 디테일한 거에서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것에서는 바뀌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유권자들은 어디 하나에 몰아주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조건 다 황금 비율이 아니라 다 맥락이 있었다. 아 매번 맥락이 있다. 네 매번 그때 그때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 디테일 보면 다 그때 그때 맥락이 네, 있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그 그리고 또 환경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그 환경 변하는 환경 속에서 맥락이 자꾸 바뀌니까 어떻게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나는 또 모르는 일이다. 다음 선거는 계속 모르는 일이다. 아니 이 새끼는 준비도 안 했으면서. 말은 졸라 오래 하네. 우리 같이 준비한 사람이 오래 해야지. 해, 나는 계속 반박할 거야. 오케이. 일단 날로 먹어 이 새끼 방송. 아까 얘기한 18대 19대에는 역시 그 새누리당이 과반을 잡아가지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한테는 새누리당은 항상 과반이야. 뭐 이런 느낌을 주지. 벌써 한 그건 10년째, 8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아까 말 나온 김에 오케이 그 얘기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 얘기 준비해 왔어.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한 건데. 아직 근데 잠깐 과반이라는 거는 지금 데이터로서는 근 10년 이내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과반은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원내 일당은 원내 다수당 원내 일당은 새누리당이 먹긴 했는데 늘 열린우리당 때 빼고 근데 먹긴 했는데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신한국당 이런 당들이 여당이 아니던 시절이 있을 테니까 1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 원내 일당이 여당이다라는 말도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야당이 1등할 때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당이 1등이 아니라 새누리 꼭 집어서 새누리당은 늘 국회에서 오케이 다수당을 했다. 과반까지는 아니어도 강자였다. 근데 이번엔 그것도 못했잖아. 그 저 충청까지 붙었는데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참패 맞다. 이번엔 새누리당이 좀 진짜 좀 창피한 일이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준비를 하니까 준비한 말을 이거 언제 해야지 막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오니까 오히려 말을 못해. 이게 말이 잘 안 나와. 아무튼 나 준비를 하지 말아야겠어. 어? 저기 나오네 채팅방에 리버럴님 준비하시면 말씀 더 못하실 것 같아. 정확하게 보고 계시나. 나 이거 언제 씨발 이거 뭐라고 역시 시청자는 위대하다. 시청자의 승리. 자. 그래서 뭐 기울어지는 동작 얘기 하나. 아,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기울어지는 동작. 잠깐, 기울어지는 동작 얘기 나중에 합시다. 준비했는데 준비했는데 아니 나중에 하다 한 나중에 기회 다음 시정 잡담에서 하는 건 어때? 아니, 아니, 이번에 뒷부분 하자. 그리고 나는 항상 다음에 나오는 걸로. 차라리 그렇게 가자 맨날. 계속 다음에 말만 나오면 싫어. 다음 시정 잡담. 그 지난번에 써먹은 개그 우리 너무 많이 써먹는 거 아니야? 아니, 적당히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아, 근데 재밌어. 그 컨셉 참 재밌다.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도입부에 할 얘기가 아니야. 아, 도입부엔 가벼운 주제를 먼저 하자고. 그 다음 주제는 요번 선거에서 내가 제일 재밌었던 건 난 이런 건 진짜 처음 봤어. 여론조사 다 틀렸어. 저 근래 보기 드문 게 틀려버렸어. 다 여론조사 다 뭐 165, 작게 본 게 165, 크게 보면 175. 새누리당. 그리고 뭐 더민주가 100석 넘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하나도 없고. 뭐 국민의당은 뭐 20개, 30개 다 예측했으니까. 30개 예측한 데가 있지만 38개는 더 많이 나오고 한 거지.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90몇 석은 커녕 70몇 석까지. 70몇 개까지 나왔어? 70몇 개까지. 왜 그랬을까? 그거는 뭐 물뚝심송님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져서 대한민국 미디어의 또, 물펠레화가 심화됐다. 예. 예. 그러네. 그렇지. 가장 설득력 그렇지. 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모든 미디어가 다 물펠레화가 됐다. 나를 저 숭상해서. 아니 뭐 근데 그거는 딱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유선만 쓰고 무선을 안 잡아서 그 기술적으로도 선관이 그게 아니야. 무선은 많이 잡았는데 저게 첫 번째 그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저 리얼미터 그 이택수 사장 있잖아. 이택수 사장 나 저 트친이야. 그러니까 만나서 술 한잔 먹자고 막 그랬었는데 아직 못 만났다고. 이택수 사장이 선거 끝나자마자 공식 사과를 했다고. 여론조사 업계를 대표. 근데 그 사람이 왜 대표하는데? 나도 그거 읽고 고개 사장이면 몰라. 나도 그걸 읽고 페북에 쓴 거지. 그걸 읽고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왜 당신이 사과를? 왜 당신이 왜 대표야? 아 근데 그 점유율이 리얼미터가 치고 올라와서 2등까지 왔대. 2위 업체야 2위 업체. 내가 알기로. 그 원래 갤럽이 전통의 강자고. 근데 갤럽도 틀렸어. 근데 이택 사장 얘기가 맞는 게. 유선 무선 통합해가지고 가중치 설정하고 어지간히 맞춘다. 근데 이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무선은 지역구 구분이 안 간다. 그렇지. 대선은 맞출 수 한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사실 그 정당 득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어지간히 맞췄어. 이것까지는 된다 이거지. 근데 이 휴대폰 번호만으로 이 사람의 주소까지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테는 줬잖아. 정당한테는 그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 자료를 주잖아. 하나가 더 간다고. 그러니까 안심번호라는 것은 안심번호가 뭐냐면은 가상번호잖아. 가상번호. 그러니까 이게 1대1 매칭은 돼 있는데 원래 핸드폰 번호는 모르게 돼 있고 이 가상번호를 이용하면 전화를 걸 수는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정당에서 이 사람의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돼. 그러면 일단 대답하기도 편해져. 근데 이택수 사장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갈수록 유선전화하고 무선전화하고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제대로 응답을 안 한다. 나래도 그래, 나래도.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그 따져 생각해 보세요.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아요? 안 받잖아. 아니. 받아도 뭐 제대로 해?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가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딱 받았는데 이번에 한 세 통 네 통을 받았어. 여론조사. 여보세요. 했는데 컴퓨터 음성으로 아니면은 컴퓨터 음성 그래서 번호 누르라거나 아니면 직접 통화로 여론조사입니다 이러면서 딱 하는데 딱 받는 순간 내가 이러는 거지. 거기 그 채빵에 그 얘기 나왔는데 뭐라고? 그 안심번호로 여론조사하는 거 정당 아니면 그 불법입니다.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안심번호로 조사해서 과반 실패 예측했다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거. 그 사람이 그거 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럼 자기가 스스로가 좀 불법을 불법이라고 자랑하는 거밖에 더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야. 정당 의뢰를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걸 정봉주 씨가 그걸 받아 보면 안 되는 거죠. 정당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번 총선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요. 컴퓨터 음성이든 아니면 직접 사람이든 나는 딱 받자마자 여론조사 전화라는 걸 아는 순간 내가 왜 그랬어? 왜 표정이 그랬어? 그러니까 막 찍는 거 아니지? 뭐 새누리당 누구 지지하면 네. 뭐 누구 지지하면 네. 뭐 재밌잖아. 그, 왜 그런 짓을 해? 재밌으니까 심심한데 오히려 저. 정치 적극 참여층은 오히려 그 발 응답을 잘 안 한대. 왜냐면은 맞아. 어. 정치 그 하는 애들 머리가 복잡한 거야. 얘처럼. 아 얘는 그래서 마스코는 전혀 적극, 복잡하지 않잖아. 적극 지지층, 적극 뭐 이렇게 참여층은 여론조사에 오히려 저기 그 그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니 뭐 걔 저 민주당 퍼런 애들 뭐 요새 일 잘한다며 우리 지역고 어머 이번 또 찍어줘야겠나 이 정도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어 나 이 사람 뭐 이 정도. 그렇지. 근데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 근데 그게 하나 또 있고 또 재밌는 결과가 여의도 연구소는 저기서 한 거잖아. 그 저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직속 기관이니까 더민주에서도 했다고. 근데 둘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새누리당에서 한 조사는 새누리당이 패배하는 걸로 나오고 더민주당은 더민주가 패배하는 걸로 나왔다고. 왜냐하면 정당에서 안심번호 조사할 땐 정당 이름을 밝히게 돼 있거든. 이 조사는 새누리당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밝히게 돼 있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 소리 딱 듣고 그래 새누리당 안 찍어.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요번에 없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온 거야 실제로. 그 양쪽 다 그걸 긴가민가하고 당황했다고. 아까 정봉주 여기서는 더민주 의뢰받고 하는 거라 불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원지 코리아 윈지 코리아 윈지 코리아. 아유, 그러니까 더민주에서 의뢰받고 하는 거라 하는 거였을 때 그걸 정당 외로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선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거 하는 건 되는 거지. 지금 와서 뭐 그 얘기는 못해. 누가 못해 선거 끝나고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그런 얘기 한 거잖아. 아 근데 아까 이번 선거에서 여의도 연구소하고 정봉주만 맞췄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봉주 전 의원이 선거 전에 그걸 맞췄다는 것은 그 결과를 받아서 발설한 거잖아. 아니 자기가 선거 끝나고 나와서 입턴 거잖아. 아니 전에 맞췄다고. 전에? 아니, 맞췄다고 나오니까 그 맞췄다는 건 뭐야. 이미 선거 전에 과반 끝나고 그 나서 어떻게 맞춰. 새누리당 과반 실패를 맞췄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공개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는 뭐? 관대하니까. 난 관심도 없고. 오케이. 여론조사 그렇게 틀렸을 때 또 그리고 또 여론조사 틀리는 얘기 하니까 그거 하나 또 하자. 여론조사만 틀린 게 아니지. 언론이 틀리지. 언론이야 뭐 그냥 막 돈 막 던져놓고 그냥 한 1,200만 원 막 졸라 막 싼 거 막 던져놓고. 원래는 진짜 제대로 된 여론조사 전국적으로 한번 하려면 최하 미니멈이 3천이야 3천. 이번 출구조사 출구 3 방송 3사 출구조사 하는데 한 얼마 들었어? 한 65억 63억. 그 정도 65억 그 정도 들이면은 정확하게 나오지. 그 인원이 만 몇 천 명? 그리고 지역구는 더 많이 들어. 왜냐면 지역구별로 뭐 해 봐야 되잖아. 근데 이게 계속 이게 흥미가 있지. 누가 이거 있고 저 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흥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잖아. 여론 조사가 틀리냐 맞냐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형 얘기한 것처럼 막 재밌거든. 그런데 거기에 또 쏠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마식 이 소위 말하는 경마식 대세론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 어디에 쏠리면 그거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지. 그거 와 훅 들어오네. 우리 말로 편승 효과? 그러니까 쏠림 효과. 이게 내가 뭐 데이터는 없지만 그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못해도 10% 이상 되지 않을까. 이 대세론 형성되면 쏠리는 게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그 한명숙 그 서울시장 선거였나 그때도 까보니까 밀리지 않더라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진다 막 이렇게 나왔어 그 얘기가 바로 글로 가는 거지 자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투표를 할 때 전국 단위 투표를 할 때 유권자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다른 정보니까 알아야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대세론이 위험한 거지만 왜냐하면 유권자가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알게 되면은 이 유권자의 선택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그게 대세론이고 뭐 그게 밴드 웨건 효과. 그대로 써먹네. 밴드 플러스 웨건. 알았어. 근데 그럼 여론조사를 없애냐? 없을까? 그건 아니지. 아니 선관위에서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통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선관위가 통제하는 이유는 명확해. 이 엉터리 여론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그러니까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조사했다고 대충 써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발표할까봐.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구속된 놈도 있지. 그런 놈들 많다고. 그 조사도 안 하고. 돈만 한 600만 원 받아 처먹고. 야 그거 돈 된다. 아, 그럼 통계 교수 그 저기 뭐야 해갖고 그래, 이번에 그 뭐 SPSS 같은 거 돌려가지고 막 멋지게 결과만 내는 거잖아. 그런데 뭐 하여튼 아니 조사도 안 했어 이 새끼는 진짜. 재밌는 새끼. 완전 날로 먹은 거네 그냥. 그런 거를 막기 위해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통제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라면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아니 잠깐만 여기서 누군가 셋 중에 하나는 이견이 나와야지. 그렇죠. 셋 다 똑같으면 어떻게? 그 나중에 셋 다 사과해야지. 그럼 난 반대. 여론조사 없애자. 왜 없애? 아니 그 근데 요즘에 이번에 그 갤럽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이제 아 이런 드디어 준비한 얘기 나온다. 준비한 얘기. 자 저쪽으로 그 싱글 포커스 잡아주시고. 경마식 이런 여론조사를 좀 지향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을 이런 거에 지지도 정책 막 그냥 펴서 그냥 읽어 그냥 보고 펴고 읽어 그냥 준비해온 거 다 알아 원래 다 머릿속에 입력돼 있었던 거야 그냥 확인차 혹시 그 얘기를 안 할까 봐 이 새끼야 아, 난 저 얘기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아까 그 원고 보니까 그 갤럽이 유명해진 기원 그 얘기할 줄 알았어. 나도. 그런 거는 다 상식이니까 그냥 누가 탁 던지면은 그냥 근거대로 하면은 이제 얘기하려고 아, 준비하는 거지. 갤럽의 기원 얘기 좀 해주는 거예요. 갤럽이 그래. 뭐 우리나라 지금 여론조사 1위라고 아까. 아 잠깐 아까 그러는데. 아 시장에서 1위라는 거지. 요즘에 그 갤럽이 앞으로 그 여론조사 그 인물 중심으로 여론조사 안 하고 그 정책 지지도 그거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앞으로 선거에서. 그렇게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죠. 그 의미가 있고. 그래야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거를 좀 더 정치하게 이렇게 조금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당 노력이 있지. 그렇게 생기지. 그 굉장히 괜찮은 자세와 정책을 여론조사 방향을 제시한 갤럽은 어떤 회사지? 어떻게 생긴 회사지? 아 그거 얘기해줄게. 얘기해줄게. 아, 씨. 그것도 몰라? 아. 읽어, 그냥 읽어, 씨.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갤럽의 탄생 비화가 되게 재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형들이 자료, 난 어제 볼일에서 내 회의를 빠졌고, 이 형들이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그래놓고서 이제, 텔레에다가 서로 이제 원고를 준비해갖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형 원고를 봤는데 버러령 원고를 봤는데 뜬금없이 무슨 자기 뭐 할 얘기도 쭉 써놨다가 갤럽의 기원 막 이런 게 있는 거에서 내가 이거 왜 뜬금없이 여기 걸 했어? 그랬더니 이 형이 누가 물어보면 잘난 척 하려고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물었더니 신뢰해서 예 네, 어떻게 된 거죠? 그 1920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뭐야 매체가 한 뭐 천만 부 정도 찍는 엄청난 매체가 있는데 리터럴리 그 다이제스트라고 그게 리더스 그, 다이제스트 아니야? 리더스가 아니고 리터럴리 다이제스트. 다이제스트. 그러면 걔네들이 한 20년대에 한 세 번을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 그걸 맞췄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1920년대. 근데 여론조사 기억이 되게 깊어. 여론조사를 무식하게 하는 거야 얘들. 몇 명을 표본조사인 줄 알아? 리터럴이 밀리 거의 다이제스트에서 2천만 명 1천만 명 1,500 뭐 이렇게 씨발 존나 보네 1,500만 명이 아니라 1,500만 명 당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 조사 대상이 그래 다 보내고 그러면 우편을 딱 보내 그 딱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그걸 진술하고 반송을 한단 말이야 다시 우편을 보내 참 착해 그 사람들도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편지 왔다고 다 써가지고 그래서 보내. 반성 우편을 붙여서 그렇지. 그건 좋지. 왕복 우편으로 딱 보내면은 딱 그걸 받은 게 응답한 게 응답률도 졸라 높아. 다 들어와. 한 20몇 프로 해갖고 200만 그거를 다 조사를 해갖고 아 요번에 루즈벨트가 그때 루즈벨트하고 누구랑 붙었지? 린든 존슨인가 뭐. 린든 존슨인가. 걔가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 거의 한 200만 그 응답률 딱 보고서 아 이거 조사해보니까 아 이거 존슨이 별풍선 아니 물뚱님이 예전에 파케에서 얘기해 주신 것 내가 그 아실에서 이기다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줬어 얼마 불쌍해 사람이 뭐가 돼 아니 깨어 있는 시민의 기초 교양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 방송 뭐 이런 한번 해. 한 번 더. 아 미안 미안해서 내가 이거 해줄게. 아 진짜 웃기다. 와 술 왔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런 기초 교양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한두 명 정도 뭐 그런 거지 뭐. 아 그래서 그 저 한 1-20% 응답률이 와서 200만 명. 근데 그게 생으로 다 틀렸어. 못 맞췄어 전혀. 그런데 갤럽 때문에. 아니 갤럽은 아니 그 전에 갤럽은 몇 명 조사했느냐. 자 하나 먹자. 그때 갤럽을 위하여. 그때 그 다 그때 걔 공화당 그 후보가 한 66% 얻는다고 해갖고 하고 그, 낙승할 거다. 그걸 완전히 그냥 걔 털렸다는데 반대로 루즈벨트가 60% 압승을 했지. 60%. 루즈벨트가 공화당인데? 아니지 민주당이지. 루즈벨트가 민주당이지 무슨 얘기야? 나 이 새끼랑 얘기는 못 하겠네. 노무현이 차라리 민주당이라고 해라. 남부 남부 미안. 그 당시만 해도 남부는 민주당 지지했었어. 그런데 저기 뭐야 갤럽은 걔네들은 1,500만 명을 했는데 갤럽은 1,500명 했어. 그러니까 몇천 명 달리 맞춘 거야. 갤럽은 정확하게 맞췄어. 1,500만 명 했다는 애들은 틀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표본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표본 추출 그 분포도를 얼만큼 그 표본 그거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추출하는 대상을 그렇지 그 사람들은 리터럴 다이제스트가 1,500만 명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그 대상이 전화번호 있는 전화가 있고 차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어. 아 이러니 당연히 공화당이 많이 나오지 사는 애들. 그 당시 전화 있는 집은 부자야. 그러니까 뭐 민주당 시절도 70년대도 전화 우리도 저 서울에 70년대 전화 있는 애들은 반에서 한 15명밖에 안 됐어. 60몇 명. 그건 모르지. 전화 옛날에 저 백색 전화 청색 전화 있었던 거. 그건 또 뭔 얘기야? 초창기 전화는 신청할 때 나온 등급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 다음 DSN은 까만 전화. 나 한번 해먹었다. 까만 전화기하고 공중 전화는 주황색. 난 이거밖에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 갤럽의 기운은 아니 그 다이제스트 리터럴리 리터럴리 다이제스트 걔들은 무슨 생각으로 망했어 그리고 그러고는 2년 있다가 전망했지. 그거 틀려서 망했어 걔들은. 걔네들은, 망해야겠네. 걔네들이 그래갖고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저 노래를 부르던 와 족발이 왔습니다. 와 막 이거 추접하게 막 뜯어 먹을 거지. 아 그래서 아 그렇다고 씨발 뭐 그다음에 뭐 할 얘기가 뭐 있겠어. 아 그래서 갤럽이 1,500명 해서 맞춰서 그때부터 뜨기 시작.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때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 다 갤럽이 들어 등장하고 그렇지. 막 그때부터 뜨기 시작한 거지. 연구소 만들어서 갤럽이 그 여론조사 기법 중에 상당 부분을 다 갤럽 연구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국이 있으면 그 위에 건더기가 쫙 있어. 그러면은 리터럴리 다이제스트는 그 건 위에 올려져 있는 건더기만 건져 먹은 새끼야. 휘휘 져서 섞어서 섞어야 되는데. 섞어야 되는데. 아 얘 괜찮네. 어때 멋져? 다 준비의 힘이야 이 새끼야. 그래. 너도 앞으로 날로 방송하려고 하지 마. 그래도 술은 먹더라도 술값은 해야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까 그저 여론조사 기관 문제를 떠나서 언론이 틀리는 거.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 개라 또 틀렸어. 어떻게? 이거 몇 군데 막 기사 나오는데 그 저기 저 막 뭐 푸푸스 센 마지막 그러는데 20대 30대 투표율 아 엄청 올랐다. 안 별로 안 올랐어. 근데 그거는 그 정확한 그거는 한 2, 3개월 있다가 선관위에서 다 통계해갖고 나온다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설레발. 그냥 선거 끝났으니까 그 김에 선거 기사 잘 팔리니까 그때 막 기사를 때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젊은 20, 30대들이 20, 30대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 그때 그 비교하는 데이터가 틀렸다는 거지. 왜 애시당초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3개월 기다렸다가 선관위가 정확하게 선관위는 그 투표인 명무가 있으니까 체크하잖아 다. 이 사람이 누굴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투표를 했다 안 했다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선관위에는. 그러니까 연령대별 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그건 참값이야. 추정치가 아니고. 근데 한결같은 여론에서 끝나고 뭐 20, 30대 투표율이 올랐다 이건 다 출구조사 얘기라. 그러면 아예 19대 때 출구조사하고 비교를 하든지 19대 때 출구조사도 나중에 선관위 조사 결과하고 많이 틀렸다고. 그거하고 지금 출구조사밖에 없는 결과하고 비교해가지고 20, 30대 투표율이 올랐다고 막 주장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여론조사에 관련된 기사들이 에러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아저씨같이 술을 먹고 그래. 그런데 좋다. 근데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뭘? 언론들이 다 틀렸다. 응. 여론조사 기관이 다 틀렸다. 응. 그럼 무용론 이럴 수는 없잖아. 없지. 아, 여론조사 필요하다니까. 그리고 그걸 받았 언론이라면 응. 그러니까 내가 언론이면 응. 그걸 받았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핵심이야 또.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뭐 정봉주 전 의원 얘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번에 새누리당이 과반 못 먹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사람이 꽤 있었어. 꽤 있는데 물론 언론계도 다 있어. 그 사람들 막 갸우뚱갸우뚱하는 사람 되게 많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멋지게 예측을 하고 맥락을 잘 맞춰서 디테일을 잘 살려서 글을 썼다. 데스크에서 그걸 받을 수 있냐 이거지. 왜냐? 여론조사 근거가 없잖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기사를 언론에서 발표할 수 없다고. 이래서 여론조사가 더 중요해지는 거야 또. 그렇지. 아, 히로 프로타고니스트님. 아, 오늘도 어김없이 응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자야. 근데 내가 격전지를 막 돌아다녔어. 실제 민생 그 저 선거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막 다녔어. 마서 빨리 출연돼. 누가 그래? 나 술 센데. 거의 되게 센데. 아니 그러니까 너 거의 그냥 약반 듯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아저씨가 걱정인데. 전국 단위로 내가 격전지를 쫙 훑었어. 그랬더니 내 느낌에 느껴졌어. 이거는 여론조사가 좀 너무 다른데? 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란 거예요. 왜냐면 입에 있는 거 먹고 해. 왜냐하면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럴 때 내가 내가 만나본 사람들 내가 현장에서 만나본 저 방산시장의 상인들 근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여론조사 하면은 사람 밴드웨건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번 결과는 정반대잖아. 오히려 다 집중적으로 새누리 과반을 했는데 편승 효과가 안 나왔잖아. 오히려 야, 새누리 과반 먹는다 큰일 났다. 새누리 좀 더 따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걸 앞으로 안 찍은 거야. 밴드웨건 알아. 밴드웨건 효과에 그러니까 역 밴드웨건 효과지. 새누리당을 찍자고 대세로 그러니까 잃은 게 아니라 여론조사 그런 그때는 건, 리버스 밴드웨건. 리버스 밴드웨건 효과인 거지. 그런 말은 없어. 아이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누리당을 찍자 와 이런 밴드웨건 쏠림 현상이 아니라 야 새누리당이 과반 안 된다. 그러니까 아우 좆됐다 큰일났네 이런. 야, 요 선거 요 야, 채팅창 봐라 이 새끼야. 조용히 하고. 버럴 형 기죽지 말고 준비해 오신 거 다 읽으세요. 뭐, 리버럴 화이팅. 뭐 매력은 끝도 없습니다. 막 씨발. 너에겐 한 마디도 없어. 네가 계속 주절주절 하는데 저기 있네. 다 용서된 마서. 아, 그러네. 그 밑에 마서 님은 볼매요? 뭔 소리야? 볼수록 매력 있다는 뜻이야. 아. 지금 뭐 저분이 좀 약간 이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막 이상형 토리. 월드컵 막 지금 경주하나요? 됐고 토리 얘기하지 마. 아니요 저기 토리햄님은 아 토리햄님이라고. 아 토리햄 토리 누구지? 볼색이요. 볼수록 섹시해요. 진짜 술 취했냐? 야 이 개새끼가 진짜. 알았어. 그러니까 자. 여론조사 한번 시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렇게 오래 해. 그래, 데이터가 없으면 점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추론이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라면 맞출 수도 있다고. 그 뭐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거 다 보면 돼. 아, 그 어쨌든 여론조사 틀렸고, 그다음에 뭐 20, 30대 투표율 같은 거 이런 거 그 떡밥 기사 너무 많다. 그런 거 믿지 마시라.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확한 여론조사는 유권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그 법 개정 요구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나도 그 안심번호를 여론조사 기관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국회에서 할 일이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지 법을. 자 그다음에 그 얘기 이제 그 왜 이런 결과 나왔는가 새누리당 위주로 한번 얘기를 빨리 해보자고. 네. 어차피 새누리당 훑고 더민주하고 막 진보정당하고 그러려면 또 밤새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이거 저희 이번에는 그 방송을 이렇게 오래 안 할 겁니다. 그 저 매주 한 번 하는 거니까 새누리당 내분 문제 이거 영향력 꽤 컸지. 저는 그게 제일 컸다고 봐요. 제일 컸다? 제일은 아닐걸?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언론들은 보니까 뭐 경제실정, 청년실업, 개커도 그거야 늘 있었던 거고. 아, 늘 있었던 거다 그게? 어. 나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유의 아까 그 절묘한 황금 비율 뭐 이거 있잖아. 그게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유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완빵 누구에게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견제 뭐 이런 걸 하는데 박근혜가 친박을 넘어서 진박까지 간별로를 하면서 빨리 좀 해. 아니, 하면서 지네가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 얘기 다음에 할까? 이게 하려고 아 준비 안 되는 새끼 이런 거야. 이게 말이 늘어져. 박근혜가 싹 다 먹으려고 한 거에 대한 거부감. 그건, 저항감. 좋아, 좋아, 좋은데. 너무 뻔한 그냥 사실은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그게 최고라고. 공천 파동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게 최고라고. 공천 파동이 최고다 한마디를 뭐 이렇게 길게 해. 근데 그냥 공천 파동이 최고다 이거보단 우리나라 이 그 국민들의 그래서 공천 파동 말고 더 큰 원인 없어?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런 개뻘짓 같은 짓은 새누리당이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 그게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이 여기 저 마사오는 경제 실정이 항상 있어왔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런 아니 솔직히 그 토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예전에 뭐 박근혜 같은 경우 토론 대선 토론을 하면 씨발 그 토론만 보면 벌쩍이 개를 없... 개를 씨발 누가 찍어 찍으면 정신병자 새끼지.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뭘 보는 거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것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지. 그게 베이스다. 그럼 그게 베이스지. 그 왜 그러냐면은 자, 둘이 이제 싸움 나는 거야? 어, 아니 노무현 같은 경우 왜 지지율이 존망이 됐느냐? 그거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의롭다 뭐 예를 들어 정의감이 세고 이런 거 뭐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 다 알지. 다 알지. 어? 차타고 올바른 사람이야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뭐 정치개혁하고 뭐 이러저러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지. 근데 그 당시에 뭐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대로 막 하고, 뭐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좀 그렇잖아. 그런 경제를 좀 뭐가 그래? 경제가 일단 먹고 이 중하층 이하에서 이하는 그 시를 계속 존망했잖아. 그 IMF 이후에.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갔잖아. 자, 그게 아마 그런 와중에 이제 저기요, 정치에서 저기요. 대립구도가 항상 뭐 씨발 뭐 과거사 갖고 씨발 뭐 한다든지 국가보안법 갖고 뭐 한다든지 이런 상징 가치 정치에 몰입을 하니까 얘는 씨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별 관심이 없는 새끼구나 이렇게 그냥 빡 돈 거지 국민들이. 그래갖고, 그게 대표적인 착시 현상인데 그 시절에 그게 경제가 폭망하지 않고. 않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기 부양책을 안 써서 호황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전 세계적인 영향 그 돈이 잉여가 많이 남아서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박탈감을 얻었지. 경제가 폭망해갖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좋아. 그러니까 웰빙하지 않은 것과 지금 배고파 죽겠네랑은 다른 얘기거든. 자, 좋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다, 경제적인 이유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 내분 이야기를 할 차례거든. 새누리당 내분이 이번엔 좀 심했나? 19대 비해 좀 더 심했나? 19대 때도 막 뭐 친이에 의한 뭐 그때는 친이에 의해서 그 친박이 작살 나니까 걔 친박 연대하고 가출하고 막 그랬던 거고. 그치? 이번에는 이제 그 당했던 친박 연대로 다 당했던 애들이 친이 이제 목을 치고 또는 이제 어, 충성도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갈등은 얼마든지 있어 왔고 19대 때도 있어 왔고 했는데 그 이것이 물론 이 새끼들이 그 국민을 거의 능멸할 정도로 너무 이 새끼들이 좀 조악하고 유치하고 좀 너무 눈에 빤히 보이니까 이렇게 좀 막 국민이 빡돈 건 이제 그 트리거 역할을 했지. 트리거 역할을 했다. 어,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경제가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 얘가 조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뭐랄까 이런 게 조금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좀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느 정도 올라가 있었다면은 그런 문제 정도는 봐줄 수도 있다. 그렇지. 어. 그게 실제로 잘못은 많이 했잖아. 그 대구의 공천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심지어 새누리당 당내 경선도 통과도 못하고 막 주저앉고 뭐 듣보잡이고 대구 시민들이 보기도 뭐 저런 놈을 세우나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공천은 민주당 아니 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저쪽이든 이쪽이든 공천은 항상 시끄러워요. 그건 전제로 깔고 가야 돼. 누가 누구를 아니,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 이거는 해. 항상 시끄러운 건 맞는데 이번엔 좀 심했다. 아니 그렇게 그 더 항상, 심했다. 정도의 차이가 항상 있다. 항상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제보다는 그게 공천이냐? 19대 때도 아니 19대 때는 박근혜라는 게 있었어. 근데 박근혜는 탈당 안 했어. 그리고 잘린 애들이 무소속 연대 뭐 친박 연대 이걸 만들었지. 근데 지금은 뭐가 딱 있는 게 없잖아. 근데 친이계 그러니까 유승민 정도가 있을 뿐이지 비박이 아무것도 없어. 그 이게 중심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그 양아치 짓이라 그랬는데 그 사람 간 보는 거죠. 유승민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사퇴해, 네가 사퇴해. 아, 그건 참 비열했지. 그런 것들의 종합.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름 잔머리를 쓴 건데 이 새끼가 그 잠 자체 아니 그걸 보고 이제 자충수라고 하지 가족에서. 그게 내 생각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잘못한 일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났다 이런 게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재수 없는 게 있어. 감정이 상하는 게 있다고. 또 영린을 건드린다는 표현도 있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저 나는 몰랐던 건데 최근에 들은 건데 부산 사람들이 화를 낸 거. 부산에서 저 더민주 5시장 했잖아. 부산 사람들이 화를 낸 게 대구 출신 이완구가 부산 사람 김무성 건드린다고. 그럴 수 있네. 그러면서 어느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 PK, TK 이혼해야 된다. 이혼 이제 갈라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야. 그런데 또 공천도 전부 다 현역으로 너무 안일하게 안일하게 공천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럼 부산이지. 부산 그럼 부산 지역에.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것도 약간 기분이 나빴고. 근데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새누리당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과연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새누리당을 버리는 투표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경제 상황이 꼈다. 난 경제 상황의 원인이 좀 크다고 봐.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친 거야. 지금 왜냐하면 경기 불황이 너무 오래 지속된다고. 왜냐하면 새누리당 애들이 잃어버린 10년 까면서 집권을 했잖아. 근데 이 새끼들도 잃어버린 10년 이전하고 뭐 별 다를 거 없거든. 또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근 한 8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졸라 열받은 거야. 자, 그리고 저 재밌는 거 또 하나 있어. 2대 1이네. 그러니까 2대 1이네. 경제 효과가 크다. 너는 그냥 난 너를 크다. 그냥 경쟁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너를 가르친다. 뭐 이런. 그리고 원래 처음에 개념이 네가 뭘 물어보고 우리 둘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왜 내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았어. 그냥 나는 묻어갈게. 근데 경제네. 경제 사람 보니까. 얘가 맨날 이 센터에 있는 게 얘가 나름 중심을 잡고 있는 뭐 나라의 중심을 지키고 있어요. 괜찮아. 아니 걸그룹도 자기 파트이면 센터에 섰는데 왜 이 새끼만 항상 센터에 있어갖고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돼? 둘이 한번 자리를 바꾸든가. 그럼 바꾸자. 아 근데 얼굴 뻔해요. 음주 방송 안 돼. 아 그래서 여러분 리버럴은 술이 약한 게 아닌데 한 잔만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아 예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아 그럼 경제다. 아니 근데 그 뭐 경제가 뭐가 하니까 그 얘기는 뭐 계속하자고 경제 얘기도 나올 거야 아마. 내가 제가 들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이 참패한다는 사실을 상당히 많은 새누리당 지역구 의원들이 미리 알았다는 거지. 그렇지 약수터 가면은 씨발 그러니까. 존나 욕 맞춰 먹으니까. 사태질하고 욕하고 막 할아버지들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걔들은 뭐 지역 여론조사 돌릴 줄 알잖아. 돌리면 새누리당이 진흥으로 나온다는 거야. 근데 중앙당에 보고를 못했어. 보고하면 지역구 관리 개판으로 했다. 무서울까 봐. 그럴 수 있지. 그건 네 지역 얘기야 이 새끼야. 네가 잘못해놓고 어따 대고 그런 얘기하냐 막 그럼 너 공천 갈른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도 마라.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있어. 여연이 그 조사 결과를 딱 내면서 새누리당이 읍소모드로 돌변했다 그랬잖아. 여연이 연타로 그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가 그 얘기했잖아. 여연의 후속 보도를 청와대 눈치 보느라 못 낸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읍소도 약했던 거야. 이게. 아니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야 우리가 알기로는 165석인데 최하가 165석인데 아, 그렇게 뭔 개소리야? 때문에 당에서 청와대에 165석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저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경제가 문제냐, 뭐 내분이 문제냐, 뭐 공천이 문제냐,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새누리당 집권 세력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 세력 자체가 이게 망해가는 조직의 전형적인 코스를 갖고 있더라고요. 윗대가리가 자기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기 시작하고 밑에서는 무서워서 보고 못하고 이러면 그 조직 얼마 못 가거든. 그러니까 뭔가 요만큼만 이상해도 바로바로 바로 보고가 들어와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청와대 그걸 안 듣는 거야.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버려. 난 이게 오히려 이 망해가는 집 구석에 가장 확실한 증표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고. 아니 세월호 때도 그 지금 VIP한테 보고 다 했는데 아씨 뭐 이런 말 나오듯이. 그러니까 얘들은 보고가 제일 중요해. 보고가 보고 내용의 진실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를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보면은 가만 생각해보면 박근혜 어? 여기서 그릇이 나와 그거야. 박근혜는 진짜 어려서부터 맨날 이거 왕으로 자라갖고 얘가 욕처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반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애야. 아 이명박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정주영한테 얼마나 조인트 까였겠어. 내가 보기에 응? 잘하면서 어 그 버러야 씨 보기 입장에서 박근혜가 애는 아니지. 아니야 그 씨발. 야 새누리당이 선거 졌다고 너무 졌다고 이제 막 나가는 거야 이제. 아니, 박근혜고 청와대가 고소하라 그래. 그 집안은 고소한다니까 진짜. 알아 그래 그럼 나 또 대박 치는 거 고소당하면 제발 해주세요. 바보 직접 하겠어? 그럼 이상하게 컴 털어가지고서는 뭐 응? 아 잠깐 우리 집에 뭐 있어야 되는가? 다 공개해버리고 막 그 아청법 걸릴 수 있는 거 있나 없나 보자. 만화는 그런 건 아니지. 만화도 걸려. 만화도 걸려. 만화가 잘 많이 걸렸어. 그 우리나라만 잘못된 건데 아청법 빨리 사과해.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공주님이 진짜 예쁘더라고. 사과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더럽게 사과를. 사과도 더럽게 해, 뭐. 그런데 그러지 마. 근데 이 저기 공주님은 말이야, 이게 좀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고쳐갖고 뭘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피해의식전. 뭐 물론 피해의식전은 그런 개인 사적인 그게 있을 수 있어. 맨날 씨발 뒤통수 맞고 뭐. 뭐 총빵 칼빵 뭐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총빵 칼빵 이런 얘기도 하지 마 좀. 어쨌든 응?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면 되지 뭐. 너 피해 식절하고 이 새끼들이 날 욕해 이런 족 같은. 그러니까 욕만 했다 하면 아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꺼내면 비판만 하면 걔는 끝장인 거야 그냥. 뭐 이런 그렇게 이종걸이한테 3년 지나서도 그년 씨발 뭐 그때 왜 그랬어요 뭐. 그걸 기억하는 애들은 진짜 와 나 소름 돋더라. 와 진짜 보통 소름이 아니야 걔는 진짜. 좋아. 그거 있고. 근데 그 박근혜가 그런 성격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야. 아, 근데 그게 요번에 그 악영 그 형 영향이 요번에 선거에 엄청나게 뭐랄까? 진짜 이제 극명하게 그 악영향이 극명에 드러났지. 이제 차후에 있어서도 걔는 타협의 정치니 뭐니 이런 걸 몰라. 모르는 애야, 애가. 외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지하는 애들이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막가기 시작하는 거지. 엄청 이탈해 버리는 거지. 그럼. 야 이건 도저히 표를 줄 수가 없다. 진짜 지금까지는 얘의 개인사적인 어떤 그 불쌍한 어떤 그 스토리, 칼빵 총빵의 그 스토리. 그래서 그 비련의 주인공 그리고 그걔 그거 있잖아 그 뭐냐 무슨 공주냐 그 옛날에 그 뭐 인도에서 그 그거를 막 시련을 겪으면서 하는 그게 뭐더라? 설화 있잖아. 무슨 공주지 그게? 바리떼기? 바리떼기. 그런 어떤 뭐 설화 속에 어떤 설화 속에 이미지 속에 그 시련을 극복하면서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들었냐. 바리떼기 다 그냥 바리떼기 공주. 바리떼기. 근데 바리떼기. 바리떼기라고. 그런데 박근혜 그런 성격이 이번 선거를 처망하게 했는데 영향이 있다 보다는 훨씬 중요한 건 새누리가 참패해서 지금 여소야대가 된 현재 앞으로의 전국에서 박근혜 그런 성격 때문에 더 망할 거다. 더 망하지. 왜냐면 그게 더 중요하다. 더 망하지. 왜냐면 이번에 3단이잖아.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있고 그래서 3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적어도 더민주하고 그 완전히 그 뭐야 그 새누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전국 운영 자체가 전국 운영 자체가 아예 그게 안 돼. 노태우 때 같은 경우는 말이야 야당이 뭔가를 전국을 막, 막 이렇게 하고 청문회도 하고 막 주도하면은 정부가 조금 양보를 해가면서 그걸 타협을 계속 해나갔단 말이야. 오죽하면 자기 친구인 전두환 청문회까지 그러니까 받았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노태우가 물태우라는 소리를 들었겠어. 노태우 물태우 좋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 노태우 재평가 해야 돼. 물태우 물뚝심 성분 좋은 얘기라고. 당했다. 예상 없이 훅 들어오네 이거. 아 그냥 그 물태우란 별명이 되게 좋게 들려가지고. 그래 맞아 사실. 뭐 아니 대통령 물 좀 불보단 물이 낫지. 물이 훨씬 나은 거지. 물은 물 보고 저 싫은 사람이 있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좋잖아. 근데 박근혜는 전형적인 다음에는 소주 주세요 소주. 근데 이거 갖고는. 근데 박근혜는 전형적인 불이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권력 운영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이번 선거에 패배를 초래했을 뿐더러. 이 패배를 수습할 능력도 없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양당 어떤 3당 같은 게 이번에 전형적인 그 뭐야 타협의 정치가 이렇게 무르익어야 되는데 이번에 청와대 반응을 한번 보면은 딱 하고 뭐 내 워딩도 내가 그 박근혜 워딩 한번 했어. 얘 심지어 논평도 한 말이 논평. 한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꾹꾹 참았다가 한 얘기가 있어. 우리 박근혜 누나가. 이제는 그래 누나라고 하네. 그래서 또 이 은근히 또 가만 또 보잖아. 그러면 은근히 또 모성 본능이랄까? 아 뭐 보호 본능을 은근 자극한 또 그게 있어요. 또 발이 떼기 발이 떼기 공주라며. 그러니까 뭔가 좀 보호 본능? 뭐 아, 박근혜가 뭐라 씹으는 거 내가 좀 뭐. 아, 그래가지고 준비한 거 있는데 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이번 시청자 여러분 저 리버럴님 안경 이렇게 머리 위에 올리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 민의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 항목 자르고 공부 특보는 존나 노력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나.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죠. 생각하는 계기가 사과를 하거나 반성의 그런 결과를 갖고 이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또 잘못했다고 또 빌 수도 없고 이건 씨발 이 중간 사이에서 이 새끼는 뭐 대가리 터졌어. 진짜 머리 터진 거야 이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기 이제부터 우리 생각할 거라잖아. 사과가 아니야 이거. 앞으로 국민의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두고 사명감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경제 협력 어쩌고저쩌고 노력하겠다. 이게 씨발 썸 타는 메시지지. 반성인 듯 반성 아닌 반성 같은 이런 족 같은 메시지. 형 솔직히 말해 지금 그 드립 준비했지? 적어놨잖아. 야 겨우 그런 거 적어놓은 거야? 까먹을까봐. 어? 반성인 듯 반성 아닌 반성 같은 뭐 이거 그것도 한물 지난 거 아니야? 그렇지. 많이 지났지. 아 우리 계좌신 걸 어떻게 해. 아니, 너무 트렌디하게 하려고 한발 계좌신 것까진 좋은데 안경 이렇게 올리는 거까지 좋아. 근데 코에 걸치지 말아줘. 그래. 그건 좀 끔찍해. 아니 솔직히 보이는데 네. 아, 뭐 어쨌든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가 지금 권력을 컨트롤 못하고 있다. 지금 자기 저 불같은 어떤 그 심정 때문에 사태 수습 못할 것이다. 아 결코. 상황은 더 계속 나빠질 것이다. 그죠? 만약에 자, 수습이 될 것 같으면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지. 하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투표율이 돌아오면은 앞으로 얘기는 뭐할 거면 할 시간만. 자 이번에 그 새누리당 당내 이제 앞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이. 아 그건 다음 번 이번 하나 하고 가야지. 뭐. 그렇게 새누리당 지지자가 이탈을 했는데 이탈한 지지자들이 어디 갔냐고. 누구 찍었냐고. 국민의당으로 갔대매. 그러니까 기권하거나 또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중도층에서 지난번에 이쪽으로 보냈던 애, 그 새누리당 쪽에 갔던 애는 더민주 쪽으로 갔거나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국민의당 표는 걔들이 그 뭐야 새누리 그 뭐 야당 표를 잠식한 것만은 아니다. 거의 5대 5 효과일 것이다.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맞아 했어. 내가 맞지? 기억 아니야. 난 판단을 유보할래. 왜냐면 그새자 있다가 아 그건 더 봐야 돼. 선관위에서 그 자료를 발표하면 뭔가 자세한 게 나오겠지. 아직까지 그런 건 수치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우리는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 국민의당이 양쪽에서 가져왔다. 이건 난 인정을 하는데 새누리당을 이탈한 표가 어디로 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더민주로 갔겠느냐, 국민당 갔겠느냐. 이거를 하려고 내가 광진갑 선거 자료 결과를 봤다고. 그러니까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평균을 낸 새누리당의 후보 득표율. 이게 이번에 뚝 떨어졌거든. 약 한 7% 가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7%가 이탈을 했단 말이지. 이 7%가 어디로 갔느냐. 야, 근데 씨발 나는 이것만 먹고 이건 나는 이거 안 먹었다. 이 새끼 이거 뼈다귀만 남겨놨네. 내가 진짜 이거 씨발 초식남도 아니고 내가 땅콩이나 먹고 있다가. 아이,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근데 뚜렷하게. 형 얘기 계속해. 복수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당했다 이거지. 복수하는 거지. 야, 야 복수를 해도 치사하게 족발 가지고 복수를 하냐. 아까 때는 물에 훅 들어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그래가지고 봤더니 진짜 광진구 갑은 그 새누리당 누구 나왔죠? 광진구? 나, 저거 아니야. 김한길. 김한길이 안 나왔잖아 이번에. 일부러 사람을 빼고 데이터만 봤는데 빠진 게 지역구는 한 5% 정도가 민주로 가고 정당 득표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으로 갔어.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게. 내가 먹던 게 이거 여기 있는 게 이 새끼 먹다 남긴 거예요. 빨 개새끼. 이게 새고 이게 새고. 근데 정당 투표 그러니까 비례가 국민의당이 확 치고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비례는 전국적으로 새누리당 이탈표도 비례가 국민으로 갔고 민주당 더민주 이탈표도 국민으로 갔고 비례는 그러니까 그 엄청 먹은 거야 국민당이. 그러니까 이 저 두 번째가 됐지. 새누리당은 비례 투표도 굉장히 많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심판을 당하고 더민주도 심판을 당했는데 새누리당은 완전히 쪽박을 틀면서 심판을 당했고 더민주는 새누리당 심판 덕을 좀 본 거야. 그래서 더민주는 지역구를 먹게 됐고 국민은 정당 대표를 먹게 된 거라고. 굉장히 그 이게 이번 선거 전체의 분석이야 이게. 이게 되게 특이한 거지. 재밌잖아 이게. 근데 거기서 한 가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아 그건 다음이구나. 이거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새누리당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앞으로 계속 망가질 거다 뭐. 근데 그 청와대 말고 새누리당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비대위장으로 지금 누가 원유철이 지금 올라 있잖아. 원유철은 그 뭐 비대위 당권 같은 거 잡을 그릇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걔는 관령이지. 그러니까 진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뭐 비대위를 꾸릴 가지에 뭐 한두 달 안에서의 뭐 이제 그런 실무적 옛날에 그런 거지. 그 문성근 씨도 아, 그렇지. 얼결에 당대표 한 적이 있지. 아 근데 보름 정도. 원유철은 지금 다시 원점이 됐잖아요. 비박의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 구성을 실패했어. 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야? 그 공부를 안 하더라고 잘. 아. 속상하다. 그래가지고 나 얘기 안 할래. 새끼라고.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새끼야. 아니, 지금 얘기하자는 초점이 그러니까 나 순간적으로 봐. 훅 들어와갖고 난 요점이 뭐야. 아 그러니까 그 사실 원유철은 자기가 뭘 잡게 돼서 잡은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겠다는 이렇게 서 있다가 주변 사람이 낙선하고 사퇴하고 우르르 가버리고 어? 나 혼자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걔가 누구를 원효철 대신에 처음에는 김태우를 하려고 그랬다고. 그렇지. 김태우 이 새끼는 진짜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김태우 이 새끼는 좀 약간 좀 정신이 마탱이 나는 새끼 같아. 야, 그렇게가 맞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새끼 그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가끔 막 뜬금포로 막 갑자기 조금 약간 얘가 조금 조울증이 있는 애 같아. 김태우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 흠이 아니라 김태호. 김태호. 예전에 그 몇 번 그렇게 표현하면은. 조울증 심각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공격이 된다고 또. 아니 걔를 꼭 굳이 비난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야 그 유승희가 뭐 노래를 부르고 운날이 간다. 얘도 와 뜬금없는 얘기를 막 거기다가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리고 이제 김무성한테도 막 대놓고도 막 거기서 막 개기고 막 이렇게 막 개기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얘는 그냥 뭐 어떤 기본적인 교양이라든지 센스 이런 커먼 센스가 없어 아예. 걔가 좀 진짜 그러니까 좀 전방위적으로 조울증이 있는 것 같긴 해. 그런데 조울증이 하지 말라니까. 조울증 환자들 들으면 환자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 어떻게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냐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래도 총리 후보까지 내가 조울증 있어봐서 아는데 기분 나빠 지금. 근데 캐나는 그 뭐야 마사오 캔 또 달래. 부정뱅이. 잠깐 얘기하려는데 아까 김태우를 세우려고 하는데 비박 야 이 김태우가 뭐냐 이 미친 새끼야 이런 개 이러니까 아닌가 이래 갖고 아 그 알았어 그 원호처럼 상대적으로 좀 이게 조금 뭐랄까 얘기가 되고 좀 부드럽지 좀 대화가 되는 그냥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얘가 그 그리고 저기 유승민이랑 있을 때도 그것도 하고 손발 잘 맞는 정책위원장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유승민이 픽업했어 정책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런 까라는 아니야 그냥 김태 그냥 막가는 까라는 아니야 나 저 까라라는 말이 왜 이렇게 재밌냐 야 그거 우동대는 잘 안 쓰는 말이거든 그냥 그런 과 그런 류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저 걸 진보 자이언트 진보 아 걸 진보가 자이언트가 어떻게 보면 진보. 걸로 보이냐 넌 김태훈은 진박이 되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죠 아유 핵심을 짚었네 잠깐만 이거 진짜 자이언트 진보인데 영어로 자이언트라고 썼는데 저게 어떻게 걸로 읽혀? 머릿속 내가 옛날에 그런 병에 아이까지만 봤어. 내가 옛날에 그런 병에 걸렸었어. 지나가는데 원조 교재라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고 보니까 열쇠 복제더라고. 열쇠 복제가 어떻게 원조 교재가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 형이 딱 그러네. 지금 자이언트를 걸이라고 읽고. 아 좋아 어쨌든. 그래갖고. 그래서 그나마 한 게 원우철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지금 원우철이 이렇게 막 마무리하고 그러는데 그 뭐 비대가였던 뭐가였던 뭐가 있을 어쨌든 거 아니야. 그걸 안건 조직이 있을 거 아니야. 만들었는데 가능한 사람이 누구야? 뭐 사람은 모르겠고 내가 뭐 걔네들 뭐 관심이 평소에 없었던 애들이라 뭐 저기 뭐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네가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야. 이 사회 메이저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지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건 형이 해야지. 우리 같은 루저들은 뭐 그런 애들 뭐 관심 가져봐야 뭐. 근데 너도 별로 생각 안 나지. 아니 나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관리형 이걸 이거 말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년 정도 그치,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당권은 이제 비박 쪽에서는 그런 대로 이제 임명진 정도를 이렇게 내설려 하겠지. 임명진이 그게 될까? 그러니까 임명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레임 그 당 장악력은 훅 떨어지는 거지 박근혜는 말 안 들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정치인도 아니잖아 정확히 얘기하면 아 그러니까 아 지금 원외에서 데리고 오자는 원외 왜냐면 내부에서 비박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친박하면은 내부에 친박이 깔려 있으니까 아니 단 만지 그냥 그 어느 적극적인 개파가 아닌 좀 중도 뭐 이런 얘기라면 황우여도 괜찮지 황우여 황우여 안 될 것 같은데 아 황우여는 그냥 간신배 이미지야, 새끼는 진짜 아무거 없이 그냥 됐고 걔들은 저 친박도 솔직히 황후에는 조수로 봐. 이호균리 님이 원유철 생긴 게 예전 그 저 예전 에로비디오 시절 배우처럼 맞다 나 알아 나 누군지 얼굴 알아. 그거 만 틀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유철은 출연했다고? 조선 시대 그 영정으로 남아 있는 원균하고 똑같이 생겼어. 아 자기 할아버지야. 그 집안 얼굴이야, 그냥 딱 한번 보세요. 그 원균의 그 초상화를 한번 그거 저기 한번 보십시오. 뭐 표준 영장이라 그러죠? 표준 영장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건 아 저거 황우현은 더군다나 이번에 떨어졌잖아. 유승민은 걱정 신청을 했지. 자이언트 진보님, 걸 진보 아니야. 안 받겠다고 나서지 않겠지? 유승민 들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겠지? 그렇죠? 돌아가는 게? 유승민은 뭐 100% 들어가지. 아니 지금 선거 결과 이러기 때문에 친박 들이 지금 구성 인적 구성은 친박이 꽉 잡았어요. 지금 20대는 아니 그러니까 잡았다기보다는 깔려 있잖아요. 공천을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왜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여서 작살이 났는데 유승민 안 받고 지금 계속 친박 위주로 당 이렇게 굴리겠다. 앞으로 남은 1년 반을 대통령질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 그냥 쌈질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유승민은 왜 이렇게 하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느냐 왜냐면 자기가 새누리당의 적자다 하는 쓰레기 새누리당의 적자다 새누리당의 그거다 이거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그거가 게 뭐야 그거가 리비도 새누리당의 적자래잖아 적자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알았어. 새누리당 뭐 씨발 준비도 안 해오면서 말 끊지 마라 어 말 끊으면 제일 재밌는 형이 형이야. 저 스텝 아 순간적으로 퓨즈가 확 나가면서 이게 되잖아. 마사오 손 너무 들어 지금 기름이 번질번질. 그게 그 새누리당의 적자라는 것은 새누리당이 요즘에 흑자를 못 보고 적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내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인정해. 아 자연 진보님 걸진보 아닙니다. 저는 조심스레 이정현 대표설 제기해 봅니다. 그거 안 될 거야. 아, 이거는 그냥 새누리당 그냥 쪼개자는 얘기죠. 그치,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정현이 거지. 얼마나 저 친박인데. 골수지 골수. 근데 오히려 박근혜 쪽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일단 임명진 데리고 오면 임명진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상당히 좀 소신이 있는 양반이야. 그 사람이 그리고 강단이 있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까 친박의 입장에서는. 아니, 정운찬 카드 어때요? 정운찬은 애매해. 애매하겠다. 애매하고 아 임명진은 내가 보기에는 진박에서 반대. 그러니까 왜? 그리고 그런 스탠스니까 그 하지. 왜냐면은 원칙과 소신이 뚜렷할 경우에는 좀 뭐 박근혜 얘기에 씨발 그래 고분고분할 사람 누가 있겠어? 친박이 지금 불임계파 아니야? 아니 불임계파가 뭐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비박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반달문이니 뭐니 막 하는데 요번에 그 오세훈이니 뭐 이런 것처럼 하는데 아 내 얘기 듣고 해. 정운찬 어떠냐고 정운찬. 애매하다 그랬잖아. 애매하라 그랬잖아. 안 애매해. 괜찮은데 왜? 박근혜 보고 쓰라 그래. 나서 뺄까? 그래서 정운찬 안 되면 어쨌든 자, 중간에 애매한 애, 애매한 애.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애가 애매하게 들어올 거야. 애매한 애를 정운찬 올지 모르겠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재밌는 기억나는 건 그 조갑제 공께서 유승민 복당을 허용하면 박근혜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다. 아, 딸리는데 아 이분 아직 살아 있다. 할 말은 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친박이냐 비박이냐 할 때 왜냐면 조갑적인 그냥 이념형 인간이야. 이념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념적 어떤 기준이랄까? 맞아. 그거를 아주 뚜렷하게 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갑제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추출한 일관성 있는 사람. 그 여러분들 조갑제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조갑제 이렇게 뭐 진짜 막 이상한 막 퍼스리하는 사람 아니고요. 스탠스가 정 반대 쪽에 있어서 그렇지 진짜 평생에 걸쳐 일관성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 원내대표 연설 그때 예전에 그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연설할 때 국회 연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뭐 그런 거.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지. 합리적 그러니까 진보, 개혁적 보수. 그러니까 쌍으로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개혁적 보수는 요만큼, 합리적 진보는 요만큼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 스탠스가 분명히 거기서 보였단 말이야.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하고 있는 서비스 기본 발전법이라든지 뭐 사드라든지 이런 보수 스탠스 분명해. 거기 다 그거. 유승민은 그 안보는 굉장히 또 강성 보수. 그런데 그런데 비박은 이념적 정체성이 뭐냐? 또 딱히 뭐 거기에 유승민하고 씨발 뭐 대가리 치고 받고 할 만한 뭐 어떤 뭐 정두원이랄지 이재호랄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박은 아 친박 아니 친박은 친박이 친박은 정체성이 없어. 정체성이 박근혜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 유승민과 뭐 하면은 새누리당 정체성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이제 그건 조갑제의 좀 오바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갑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 프레임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게 강한 것이고. 내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 비박과 친박, 아니 친박과 그 비박의 어떤 이념적 어떤 대립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조갑제 옹의 한 얘기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오케이. 유승민이 입당하면 정치적 수사로서 유승민을 복당시키면 박근혜 보고 탈당하라는 얘기는 맞지.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이 형 얘기한 거를 마치 내가 따라하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은 나쁜데 따라하고 있네. 비박과 친박이 그 조갑제 얘기처럼 이념적으로 갈리자 뭐가 갈려? 똑같지. 뭐 비슷하지. 근데 만약에 이 아 얘기는 그만하자. 네. 넘어가자. 어. 응. 유승민이, 너무 오래 반복됐어. 유승민이 된다면은 차라리 그 유승민 얘기를 카테고리를 절로 넘겨.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지금 당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추스릴 것이냐 이 얘기였잖아요. 때까지는 이제 아예 대권 얘기를 해보자고. 대권 얘기. 새누리당에서 대권 후보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반기문. 반기문이지. 반기문 같은 경우. 반기문 어떻게 생각해? 그 이번에 쫓겨난 애가 누구지? 그때 뭐 김무성 죽인다고 한데 윤성현인가? 윤성현. 윤성현. 아, 윤성현이가 그 반기문 조직 그 그쪽 뭐 추대 조직 그 회장도 하고 있고. 그 저기 저 당내 뭐 충청 사람 포럼. 뭐 충청 포럼. 충청 포럼 회장을 윤성현이가 했지. 그 윤성현이 그거 그 사람은 뭔가 얘기하는 게 줄 데가 없어. 나름대로 권력형 해바라기야 또. 그렇지. 아우 그냥. 사석에서 박근혜를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자랑하는 인성인데 뭐 말 다 했지. 그러니까 전두환 사이하다가 이혼당하죠. 그렇지. 누가? 이혼을 하지 윤성현? 않았을까? 이혼했지. 윤성현? 윤상현. 아, 윤상현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반기문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진박 그 윤상현을 보면은 저기 반기문 그쪽으로 윤상현을 하면은 박근혜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그냥 쭉 안테나가 쭉 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지금 친박 쪽에서는 지금 내세울 주자가 마땅치가 않아요. 없어. 지금 오세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불임 개파라 그랬죠. 불임 개파. 오세훈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천만 다행이지 오세훈 떨어진 거. 오세훈 좋대고 지금 뭐 좀 다른 옵션을 이렇게 이리저리 뭐 굴리려고 하는데 요즘 마땅치가 않단 말이야. 이게 다른 옵션 뭘 굴려? 나도 약간 일종의 집착인데 뭐, 테이블에 이런 거 묻어 있는 걸 못 참아. 아 그런 면이 있구나. 집에서 막 이런 거 보면 막 닦고. 신기하다. 나 그냥 여기에 못 좋아할래. 채팅창에. 아 저 족발 찌꺼기 여기다 막 놔가지고 뭐 이상 기름에 막 묻고 그랬잖아. 아, 반기문 뿌락기 새끼. 이미지 실수 망할 반기문. 어. 반기문 왜 이렇게 반기문을 다 싫어하시나? 나도 그네 누나. 저기. 그 여러분 그건 모르시죠? 반기문이 두 명이면 한기문이에요. 와 이런 개그를 해야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내가 좀 약한 게 순발력이잖아. 그냥 적어와야겠어. 아니, 이쪽 봐, 이쪽 봐. 다음부터는 이걸 적어와야겠어. 아 재밌었어? 최불암이 라면에 넣는 게 뭐야? 빨리 얘기해 뭔데? 아 그건 진짜 그건 진짜 심하다. 그 당할 수만은 없다. 최불암 개그가 90년대 개그지? 최소한 한 20년 된 개그를 치냐? 반기문이 두 명이 한 기문 이건 20년 안 된 거야? 이건 몇 년 안 됐어. 알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듣다 보니까 다음 새누리당 당대표가 누가 되냐 막 우리가 얘기하는 거보다 다음 대선 주자는 누가 새누리당 후보는 누가 될까 같아 재밌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쭉 얘기하자고 지금. 반기문 얘기 나왔는데 반기문 같은 게 정운찬 살아있고. 정운찬 안 돼. 근데? 정운찬은 까만 아니고 저기 반기문이 유력한데 아니 반기문 재반 환경이 반기문 유리한데 반기문 개인의 특성이 힘들어. 그럼 홍정욱이는 잘가 내가 어렵냐? 만약에 반기문 입장에서 내가 생각이 있다. 어. 생각이 아예 없다. 어. 그러면 갑자기 뭐 친반연대니 뭐 하고 박근혜 뭐 친반연대 뭐 또는 또 뭐 뭐야 친박 쪽에서 막 반기문 술술 얘기하고 기자들 와갖고 막 물어보고 이러면 조카 무슨 개소리야. 나는 이걸로 끝나. 무슨 한국 대통령 개소리 하지 마. 나한테 묻지도 마. 앞으로는 절대 안 해. 이렇게 딱 하지. 근데 강한 부정을 할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아예 그냥 못을 박지. 생각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말을 안 하는 거지. 멀뚱멀뚱. 그럼 그 생각이 만약에 진짜 없다고 해봐. 그러면은 그건 누구나가 얘기를 안 한다. 이러면은 정치인은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 미대목에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게. 난 정치 안 할 거야. 난 출마 안 해. 그 말의 무게는 뭐 그 나한테 물어봐. 무겁게도 넌 나한테 뭐야? 물어봐. 출마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할 거야?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반기문이네. 딱 반기문이네. 한다는 얘기네. 모르지 인생. 어디에 출마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내가 창당을 할지. 에이, 어쨌든 이제 반기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오긴 나와. 내가 볼 때는. 근데 그 반기문이 나오게 되면은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하면서 유엔과 그 주변에서 그 역할에 대한 평가 사상 최악의 바닥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고 출마하는 선언하는 순간 얘는 이제 헬게이트를 여는 거지. 그렇지. 그동안에 뭐 5만 개 다 쏘아줬더라. 얘 나름은 이제 헬게이트가 딱 열리면서 얘가 이제 관료로서 쭉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이거 했잖아. 그러면 걔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가고. 특히 관료는 구린 데가 많아요. 그리고 관료로서기보다는 또 지난번 성환종 있잖아. 성환종 그거 할 때 얘 주변 동생이라든지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어. 줄줄이 있어요. 얘는 야당으로는 절대 못 갈까. 왜? 그거 이미 조사 끝났어.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얘는 지금 언론에서 이제 다 까겠을 거야. 그렇지. 얘는 이제 그런 거에 막 그런 그러면은 어떻게 유엔 상무총장까지 해갖고 나름 명예롭게 이제 뭐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사무총장 했던 것에서의 그 무능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다 까발면서 얘는 인격 살인이 그냥 줄줄이 오는가. 고건 정도도 아니야. 그냥 심지어 그게 유엔 계통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역대 유엔 사무총장 중에서 이렇게 일을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게 반기문이라. 아니 코피 안한도 좀 무슨 껄수 생기면 한 마디씩은 했다고. 일 안 하는 축에 꼈지만 그래도 해외 토픽이 자주 나왔잖아. 반기문 전혀 안 나오잖아.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유엔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사실은 그게 어떤 그 뭐랄까 이 제3세계 배려로 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일을 안 할 줄이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편하게 편했을까.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반기문은 지금 이미 버린 카드가. 근데 반기문 빼놓고 보면 없어. 홍정욱? 홍정욱이 여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당장에는 걔는 충청 출신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토그룹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 뭐 간판 좋지. 유엔 사무총장 인지도는 인지도는 제일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제 얘가 본선으로 딱 나갈 경우에. 그런 맷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그 추진 그거라든지 그 관료와 그 정치는 완전 전혀 별개거든. 자, 친박이 유승민 후보를 결코 승인하지 않을까 청와대가? 그리고 청와대가 승인 안 한다고 해서 어차피 그 지는 해 말빨이 먹힌 역대 청와대가 어디 있었어? 김창님 아주 진짜. 아 적절한 표현하셨네. 반기문은 그냥 미국 정부 말단 공무원 같아. 와. 근데 미국 정부 말단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해요. 반기문보다 일을 더 많이 해. 아이고 반기문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 여기서 얘기는 술방 전은 마사오님 팬, 술방이면 리버럴님 팬. 뭔 소리야? 술 먹기 전에는 마사오. 아 그건 알겠는데 왜? 난 영문을 뭐 맥락을 모르겠어. 네가 술 먹고 컨디션이 떨어진 거야. 나의 존재감이 그냥 빡 오른 거지. 씨발. 왜 또 씨발이 붙어? 그냥 막 팬이라고 하니까 막 나간다 이미. 막 팬. 이게 뭐야 이거? 저번서부터 자꾸 총을 쏘더라. 이거 준비 온 거지 이거? 아니 팬 이거 뭐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을 친박이 박근혜가 결코 인정 안 해봤자 힘 다 빠진 청와대. 그 역대 청와대 중에 말빨 먹힌 게 뭐가 있었냐? 쉽게 말해서 저거네. YS 천하의 YS조차 인형이 밟혔는데. 그림이 저거네. 친박이 반기문을 밀고 유승민이 나머지 새누리당 세력을 형성해서 당내 경선으로 붙겠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유승민은 앞으로 한 올해 한 중반기까지는. 그렇게 각을 세울 것 같지는 않아. 살살 몸살일 거라고. 왜냐면은 아직 그래도 박근혜가 살아있는 권력이잖아. 그러니까 야다. 아니 오늘 야다가 없다는 얘기 나왔어. 아 그래? 내 배를 못 보신 아쉬운 분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해서 한번 보시라고. 근데 이것도 언급을 하자. 난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SNS 계통이나 보면은 좀 약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극렬한 지지자분들이 안철수가 새누리당 갈 거다 라는 얘기. 그것도 아주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반기문 카드가 하면은 친박 애들은 안철수 카드도 고려할 만해. 반기문으로 영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를 고려할 것이다. 그렇지. 근데 안철수가 자기 나름대로 한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잖아. 복잡하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 왜 복잡한지 얘기는 그 당 얘기할 때. 그 당 얘기할 때 이제 좀 안철수도 새누리당 후보로 고려할 만하다. 그렇죠. 이제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 이런서 이렇게 색깔이 진한 애들을 갖고는 어? 뭐 보수적 색깔이 진한 애 갖고는 이게 다음에는 승부가 안 될 것 같아. 얘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혁적 보수. 개혁적 보수 스탠스를 가져야지. 근데 친박도 어, 그걸 들고 나올 그렇지, 것이다. 그렇지. 근데 친박은 유승민한테 너무 못할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래갖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갖고 유승민한테 붙기에는 조금 깨름직해. 조금이 아니고 많이 깨름직하지. 어. 못 붙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안철수한테는 안철수가 만약에 요번에 이제 여야 그거 할 때 캐스팅 보트를 치고 어떤 경우에는 새누리당, 어떤 경우에는 민주당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예, 지난번에도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쪽으로 갔고 막 그랬잖아. 여기서 잠깐 상식. 캐스팅 보트가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얘기해봐. 캐스팅 뭐야? 캐스팅 하는 거잖아. 보트 뭐야? 투표.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지. 캐스팅 보트를 좋잖아. 캐스팅 보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캐스팅 보트지. VOTE. VOTE. 이 발음이 그렇게 안 돼? 캐스팅 보트는 VOTE 보트입니다. 보트. 그 배 타는 보트가 아니고 투표하는 보트. 그래서 아까 캐스팅 보트 누구 이렇게 얘기했지? 아는 척하면은 보는 사람 짜증내. 아까 저 채팅방 아주 얼핏 봤는데 진짜 동네 그 슈퍼 앞에서 아저씨를 모셔서 정치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 어, 그래? 어. 성공한 거야 이제 우리? 그 우리 컨셉이었지. 그렇지. 마선이 손이 큰 건가요? 얼굴이 작은 건가요? 둘 다입니다. 아니 손은 안 커요. 얼굴이 작은 거예요. 손 커요? 아, 컴온. 안철수가 개혁적 보수인가? 그 김이선 하셨는데. 안철수가 개혁적 보수인가? 근데 중요한 건 안철수가 아무리 또라이라도 진박이 혹은 청와대가 명분을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20대 국회 이제 전 후반기 이제 뭐 중후반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서 쟁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기본 발전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뭐 크게 야권 지지자들이 뭐 막 개거품 물고 야 그러니까 야권 그 사실은 좀 과잉되는 과잉되게 뭐 의료 괴담으로 막 또 흘리는 그런 게 있어요. 서비스 기본 발전법 자체가 의료 민영화 어, 이거. 뭐 의료 민영화 이건 좀 오버한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쪽으로 새누리당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뭐랄까 그 청와대와 하고 이제 이쪽이 조금 얘네들을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궁합이 맞지. 어 궁합을 이렇게 좀 촉을 조금씩 맞춰갈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호남 쪽은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호남 쪽은 조금 안철수 견제 쪽으로 많이 갔다 보면은 이게 서서히 어, 예를 들어서 안철수계 같은 경우는 문병호, 김성식 지금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그렇지. 근데 그 얘기는 우리 국민의당이랑 하면서 구라를 더욱더 더 재밌게 해야지. 어, 이건 맛만 보고 이건 맛만 한번 보여주고 다음에 이 얘기 할 거야. 꼭 와. 무슨 얘기? 아 국민의당 얘기? 오케이 오케이. 야권 얘기. 아까 전에 야. 야권 얘기 나는 스포일러. 국민의당 분명히 깨진다. 그리고 저기 저 뭐야 그 이거는 진짜 이인재가 만약 살아남았으면 이인재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졌는데 이인재가 살아남았으면 대선 후보 됐을까? 에이 이거는 뭐 걔네 말도 안 되는 건가? 끝난 거 약발지 않나? 뭐. 야 이인재 그렇게 싫어하냐? 아니 싫어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크게 싫어하고 뭐 좋아하고 뭐 이런 정신 뭐 네. 별로 없어요. 뭐 그러니까 오늘 좋아하지도 않아. 오늘 대략 하려고 하는 얘기는 대충 했거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청와대 더 망가질 거다라는 얘기는 했잖아. 청와대 미래 그거랑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사표 쓰고 나왔잖아. 근데 사표 쓰고 나온 게 그냥 잘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물러나 뭐 못 벗어 뭐 이게 아니고 진짜 하다하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때려치고 나온 거라는 얘기가 있어. 나는 결이 약간 좀 다른데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지가 선거 결과 책임지고 나온 건 아니고 더러워서가 아니라 그거 이제 아까 우리 얼핏 나온 얘기 있잖아. 보고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형이 지금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한데. 아, 그게 얘기야.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잘못된 보고 올리고 뭐 이런 것도 꼬투리였지만 아니 내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씨발 환경이 받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환경은 무슨 씨발 이 얘긴 거지. 그래 봐. 이 아니, 보고 있어요. 물뚝 삼아 마사오 삼아 왜 그 아실을 발끈어. 가끔씩 게스트로라도 나와주시면 좋겠어. 어, 일본에서? 어,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왜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 속 시원하게 아, 그 아저씨 시청자들한테? 아니? 그러면은 다음에 또 그 얘기 그게 아니고 그 아저씨를 왜 발끈코모 어쩌고 그 아저씨라고 했는 얘기는 그 아저씨 PD한테 들으세요. 저희가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PD가 오래 보고 가려먹는 사람들이 뭘 힘이 있다고 넘어가고 PD보단 사장이지 어, 사장이지 어. 그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 정무소에 그만둔 게 무슨 상황이 터졌어 나쁜 일이 터졌어 그러면 보고를 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될 거 아니야 보고 못하는 거야 말을 못 꺼내는 거야 나쁜 일이 생겼는데 3인방 때문에? 아니 독대도 못하고 당연히 독대도 못하고 당연히 3인방은 커트해버리고 야 이거 보고하면 큰일 난다 심기가 불편하시지 심기경호 그러니까 정무석이 얼마전만하지 씹새끼들 진짜 그게 사실이면 이제 모골 씨발 새끼들 효수를 해야겠구만 개새끼들 진짜 뭘 한다고? 효수 아 효수 그 오늘 저 그 무슨 그 있잖아 댓글 알바 좌익 교수. 좌익 교수. 집행유예 받았더만. 그건 뭐 사법부 판단이기 때문에 난 뭐라 할 그거. 아 사법부 앞에 또 갑자기 약해지네. 판사님 저는. 어, 사법부 굉장히. 아 판사님 저는 착하게 살려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나머지는 원래 그 그러니까 원래는 최대한 빨리 가서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을 미룰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나머지 기타 당들 뭐 이 얘기 정리를 한 번씩은 해야지 뭐 어떻게든 하네.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 지난번에 그 보니까 저기 누구야 그 개그맨 그 누구지 박경규 이경규 어. 이경규는 뭐 누워서 방송한다는데 우리도 좀 누워서 좀 편안하게 아니 누운 게 아니라 앉아서 네. 술 먹으면서 어 그리고 가끔씩 좀 허리가 뻑뻑 누워서 좀 바닥에 앉아서 방송을 해봐 30분 내에 둘 다 눕는다 그대로 뒤로 누울 거 아니야 누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배가 이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고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그 채팅에 한번 그 답을 좀 올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그 실험적으로 해보는 건데 이 컨셉으로 좀 더 발전이 될 겁니다. 좀 더 리얼하게. 근데 오늘은 이게 저 평가를 하기가 곤란한 게 우리가 이제 셋이 짠 그 뭐라 그러지 컨셉 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은 새누리당이 주제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각이 별로 안 서. 아 우리끼리.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봐봐라 이제 뭐 NLPD 이거는 뭐 이용 혼자 열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이제 노빠 나오지 또 이제 뭐 저기 재벌 얘기 나오지 뭐 노조 얘기 나오지 막 각 쓰고 막 상 없고 이래야지. 근데 오늘은 새누리당이라서 가기 좀 그것도 하셨어. 그렇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그 저 아저씨 토크처럼 할 것도 아니고 그 마소는 뭐 취재도 한번 해야지 아이템 취재도 한번 해가서 한번 털고 좀 하나 있죠? 어 하나 뭐 준비했지 예. 힌트 들어갑니다 환경 뭐 환경 관련한 아이템 하나 저 취재할 거고 뭐 그런 얘기도 하면 아니, 좋고 그냥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사촌 동생이야 아니면 뭐 뭐야 누가 수상하지 아까, 계속 이상해 좀 저 여기 아니, 오는 사람들 아니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는지 지금 올라가서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계속 리버럴님 짱 리버럴님 팬이에요 리버럴님 어쩌고 리버럴님 어쩌고 누구야 내가 보돌리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새끼 나 솔직히 말해 솔직히 아니 말해. 다른 분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이 했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단 저 제 생각인데 이 프로그램에 현장 방청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현장 방청객. 아 술자리에. 술자리도 좋고 술자리 직접 참여하는 건 한두 명에 불과하겠지만 이렇게 둘러서 구경할 수 있는 현장 방청객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더 리얼타임 될 거야. 근데 좀 이상한 게 어차피 술자리인데 오늘은 이제 뭐 이런 거고 다음 회에서부터는 진짜 우리 추리닝 있고. 바닥에 술판 버리면서 술 먹으면서 할 건데 그걸 방청객들이 이렇게 둘러서 본다는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이건 방송이니까 카메라 보고 하는 거지 진짜 오늘 술 먹고 얘기하는데 저기서 아 저 새끼 안주 먹는 거 봐 막 그러니까 어? 그게 부러웠던 거야 뭐. 저기 뭐야 옛날 저기 뭐 김어준 그거 해갖고 그거. 그 벙커에서 하는 방송이 아 그거 파파이스 파파이스예요 사람들 막 아 까르르 까르르 아니 그거는 진행을 하니까 방청객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아니 우리는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게 아니고 그거 해봤어 우리도 그 알씨를 할 때 벙커 터지는 줄 알았어 문짝 떨어질 뻔했어 그 힘을 느끼고 싶은 거 아니야 형 그러면은 방송을 제대로 못해 방송 품질이 확 떨어져 신경 써여가지고 그거 말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10명 미만의 방청객이 있는 게 좋아 저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인터 뭐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채팅만으로 부족하던 거죠. 아, 그러면 저 방 안에 있는 저기 뭐 직원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뒤에 의자 쫙 깔아놓고 그 저 미국에선 드라마나 뭐 그 톡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음악관에서 현장 까르르 까르르 소리. 그 사람들이 막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이상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도 안 보이시면 카메라 뒤에 스태프들이 여러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모니터만 보다가 가끔 우리가 헛소리할 때 이제 피식피식 웃긴 하는데. 그럼 몇 명이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형 말대로 뭐 진짜 방청객들이 남녀노소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술 먹는 꼬라지를 본다는 거는 이상한데, 그지? 나는 이상해. 무슨 동물원 원숭이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아니 그 사람들도 먹고는 싶은데 아 저 새끼들만 안 먹고 나는 안 주고. 아 그러면 아예 술집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으라면 되잖아 방청객들이. 우리 한 테이블 촬영하고. 그러면 그 저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 공개 방송 하잖아. 우리는 공개 방송을 아예 그런 식으로 하지 뭐 그럼. 그래도 되지 정기적으로. 근데 그 진짜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술집 사장님 팬이. 막 그 수백 명이 모이는 공개 방송 하잖아요. 진짜 정신 하나도 없고 술은 아무 방송 못 합니다. 근데 술집에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술자리를 딱 앞에 두고 처음에는 자 우리 PD가 이제 막 이렇게 딱 모여갖고 자 여기 조금 몰두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컷 딱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뭐 씹어 들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듣다가 막 듣다가 이제 술 한 잔 두 잔 하면서 좀 거슬려 이제 이런 개새끼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씨. 너만 그게 인터랙션이지. 근데 형 이 형은 되게 긍정적이다. 지금 술집에서 우리가 술 먹으면서 촬영을 하고 주변에서 술자리에서 우리를 방청을 하는 건데 술 먹다 말고 뭐 씨발 뭐 노무현 대통령 어땠다고 너희 나봐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니네는 떠들어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난 그게, 관심도 없어. 난 그게 더 처량할 것 같은데. 와글와글거리 하면서 같이 먹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더 확률이 높더라고. 차라리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야. 처음에는 관심을 기울여주셨는데 근데 그 술은 누가 사?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냐? 술은 우리가 사면 집중해주겠지. 그렇지. 자기 돈 내고 먹으면 집중하지. 전반적인 집중해줘.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뭐 아이디어를 여기저기다 이렇게 내주시면은 저한테 뭐 SNS로 알려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자유로운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쉽게 끝날 거 아니고 오래 갈 거니까 오래 갈 수 있을 아니 이거 물어보자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저씨만 조심하면 돼 그래? 나는 지금 라디오스타에서 지금 놀트 오피셜이라는 분이 딱 올린 걸 보고 민망함 특집으로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되게 민망하겠구나 보는 나 내가 이렇게 민망한데 보는 사람들 어떻게 얼마나 민망할까 이랬는데 안망함 특집이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그 목요일 오후 8시에 1부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짧은 영상 칼럼 같은 게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올려 드릴 겁니다. 그 아님 말고. 여기서 그 2016년 오늘 며칠이지? 21일. 4월 21일 역사적인 DSN 시사 라이브 제1회 방송을 잠깐 모두... 오늘 한 얘기 정리는 해줘야지 정리는 아니 그냥 새누리당 개판됐다 뭐 이거 그 있잖아 저 내가 그 저기 썼어 기사에 마션에서 주인공이 우주복 터져가지고 막 화장실 혼자 떨어져가지고 다 죽은 줄 알고 가버리잖아 걔가 딱 깨어나가요 처음 하는 말이 좋됐다 아 I'm pretty much fucked 어? 엄청나게 좋됐다 그러니까 pretty much 매우 많이 프리티 머치는 귀엽게 말이 아닌가? 프리티가 매우란 뜻도 있어. 메리트 또 있잖아 이 새끼야. 몰라. 그래서 그게 또 딱 그 그러니까 그 6시 딱 땡치는 순간 출구조사 나오는 거 보고 김무성 머리에 떠올랐을 말은 I'm fucked야. 아 좋댔다.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해보니 더 좋댔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더 좋댔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지금 침박은 많지만 지금 유승민 복당하냐 말하냐 비박 친박 막 이렇게 싸우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 오야가 박근혜라는 거. 그러니까 난감한 거야 서로.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먹히고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무성이가 저기 뭐야 그때 그 박근혜한테 하는 박근혜가 하는 얘기가 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극상. 아 맞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원칙과 뭐 그게 아니야 하극상.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냥 누가 난 당신하고 앞으로 완전히 인연을 끊겠어 난 당신한테 도전하겠어 이걸 하극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야. 이게 하극상인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보고를 못하지 애들이 밖에 자. 나가서 얘 입 털고 이러는 거.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딴 소리 하면 그 박근혜는 뭐 뒷담화 뭐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머릿속에 뭐가 꽂히냐 배신자 이렇게 된 거야. 죽여야 앞에서 돼. 얘기하면 하극상 뒤에서 하면 배신자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가 내로남불이 더 그런 게 지가 이명박한테 한 거는 그러니까 뭔데? 자기는 어? 어떻게 놓고 하기야 뭐 걔가 영부인일 때 이명박은 씨발 발끝에 때도 아니었으니까 지가 그 영예였을 땐 근데 저 내가 영어에만 무식한 게 아니라 사자성어에도 무식한가 본데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망스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이씨 나 진짜 사자성어인 줄 알았잖아 이씨. 그게 그 저 대학 그 2편에 나오는 아이씨 공자님의 말씀 자자 마무리 인사하는데 갑자기 또 얘기를 끊어가지고 진짜 마무리 저 마지막 인사는 좀 제대로 하자고 네네 네. 야 마무리 품번 던져 아까 하나 풀었으면 됐지 하나 품번 하고 마무리 하나씩 이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자 DSN 시사 라이브 1부 아 1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태까지 리버럴? 랜선의 현자 리버럴이었습니다 마사오예요 물뚝심성 박성호였습니다. 여태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